보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하늘을 파랗게 칠하고 어두운 하늘만 보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하늘을 시커멓게 칠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나무랬습니다. 어른이 왔는데도 인사할 줄 모른다고요. 그 아이가 커서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된 그 아이도 역시 자기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아버지가 왔는데도 버릇없이 누워만 있다고요. 사실 요즘 애들이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버릇이 없기는 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버릇이든 나쁜 버릇이든 모두 어른들로부터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요즘처럼 어른들이 돈으로 별 사고 돈으로 자식 학교 입학시킬 때 아이들은 별은 구멍가게의 별사탕, 학교는 안표 사서 들어간 영화관, 그 이상으로는 보지 않겠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을 버릇없다고 야단치기 전에 어른들이 그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sa vie, des années, puis soudain prendre un enfant par la main. En regardant tout au bout du chemin, prendre un enfant pour le sien. Betty Blue 중에서 Eve de Dieu가 부른 Prendre un enfant, 어린이의 손을 잡고 오늘 FM 영화음악 첫 곡이었습니다. 저희 선배 한 분이요. 얼마 전에 아기를 데리고 그 과천 서울대공원에 가셨더래요. 근데 거기에 동물원이 있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보통 동물에 관심이 많은데 그 아기는 동물에다가 눈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넓은 곳, 그 바람, 그 공기 자체를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좁은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막 실록이 우거진 곳, 바람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넓은 공간에 가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것을 즐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린이의 마음이 돼가지고 다시 바람, 공기,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을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학창시절 마지막 소풍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김밥을 싸주시느라 야단이셨고요. 어머니는 국민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아침에는 늘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싫다는데도 김밥 안 싸는 소풍이 어딨니 하시면서 굳이 싸주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소풍날 어머니께서 싸주신 그 김밥 맛 기억나십니까? 서울 역삼일동의 김명열 학생. 그 김밥 맛을 누가 잊고 지내겠습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그의 여름에 생긴 일, 스틸링홈의 러브 테마 띄워드리겠습니다. 데이비 포스터와 마릴린 마틴이 부릅니다. And When She Danced. A burning memory.

look out my window, I see the little ones playing amongst each other with the water guns in pure poverty. Generations of good people and cycles of poverty. It bothers me, so I ask myself, I say, how you doing as much as you can for the struggle? Am I doing as much as I can for the struggle? Then why do I cry when my people are in trouble? My ancestors slapped me in the face and said, Harry Tubman told me to get on up. Marcus Garvey said to me, bro, you get on up. My brother Malcolm X need our name more. It ain't like we never seen blood before. Come on, let's talk revolution now. Malcolm has one shot him. I see tears cause now it seems that we've forgot him. I see the ears of people searching for solutions, restitutions, excuses. No more, no more confusion. Come on, come on, let's talk right, let's talk right. Talk up, but don't talk up all night. There's gotta be action if you want satisfaction. If not for yourself, for the young ones. The UN, the US, we can't allow ya to tell us that getting together was not as important as getting Bosnia. I ain't with it, just forget it. We can't even debate if you don't understand our situation. You don't want us to go get a gun now, do you? You don't like to see people running around now. Yet still you want to live like 90210 while we scream out, yo! My grandmothers ago, we are wasted. You must acquire a taste for something we've never tasted. So people, let us wet our palates. It's either the bullet or the ballot. Come now, revolution. Talk about a red. 영화 말콤 엑스 중에서 말콤 엑스를 맡은 덴젤 워싱턴의 연설 장면과 그룹 어레스티드 디벨롭먼트의 레볼루션이었습니다. 어레스티드 디벨롭먼트, 저지당한 발전, 이런 이름을 가진 그룹이 레볼루션을 부르짖다니 좀 재밌죠? 90년대 헐리우드 영화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 하면 그중 하나는 흑인 영화의 부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데뷔 작품 보이즈 앤 후드로 일약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오른 존 싱클던의 등장은 바로 그런 조짐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흑인 뉴웨이브의 기술을 들어라 하면 방금 들으신 말콤 엑스의 감독 스파이크 리를 꼽습니다. 뉴욕 대학을 나온 스파이크 리는 이제까지 백인 제작자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흑인 영화인들로서는 가히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블랙 시네아스트죠. 그 영화는 항상 백인 우월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게 된 옳은 일을 해라, Do the Right Thing은 흑인 동네에서 돈을 벌어가면서도 흑인을 깔보는 이태리계 피자집 주인과 한국인 잡화상 주인이 흑인들과 겪는 갈등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1990년에 만든 모베럴 블루스는 이 옳은 일을 해라라든지 이듬해 만들어진 정글 피버랑은 달리 흑백 간의 갈등보다는 흑인들의 삶을 블루스 리듬에 실어서 그려내고 있는 음악 영화입니다. 주연은 역시 말콤 엑스의 덴젤 워싱턴이 맡았고요. 영화 모베러 블루스는 어린 블리크가 트럼펫 연습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문 앞에 와서 블리크에게 놀러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트럼펫을 몇 소절 더 불어야만 놀러 갈 수 있다, 이렇게 야단을 치죠. 어린 블리크는 할 수 없이 트럼펫에 다시 매달립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이제 성인이 된 블리크는 뉴욕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트럼펫을 불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트럼피스트, 블리크는 이제 자신의 밴드를 이끌고 있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음악이 블루스라고 청중에게 소개합니다. 영화 모베럴 블루스 중에서 모베럴 블루스입니다. 비디오로 출시된 모베럴 블루스는 얄밉게도 상하권 이렇게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상권 맨 마지막 장면과 하권 맨 처음 장면에 두 번이나 나와서 참 제 귀를 즐겁게 해주던 음악이었습니다. 모베럴 블루스 중에서 모베럴 블루스였습니다. 블랙은 학교 선생님인 인디고와 가수가 되고자 하는 클라크,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사랑의 게임을 즐깁니다. 하지만 블리크는 음악이 인생의 제일 목표고 나머지는 모두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자 역시 그 두 번째 일일 뿐이었죠.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이고 지금은 매니저를 하는 자이언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참 역설적이에요. 키가 아주 작은 친구거든요. 바로 스파이크 리 감독이 이 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 자이언트는 도박에 손을 댔다가 돈을 다 잃고 도박당 깡패들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블리크는 그런 자이언트를 위해서 나이트클럽의 백인 경영자, 존 터트로가 이 역을 맡고 있죠. 이 백인 경영자에게 돈을 꾸려고 하지만 오히려 협박만 받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디고와 클라크가 결판을 내겠다면서 클럽으로 찾아와서 난장판을 만들죠. 간신히 두 여자를 달래놓지만 그의 악단에서 색소폰을 보는 섀도우가 금세 클라라를 유혹하고 또 자포자기에 빠진 클라라는 섀도우를 새로운 연인으로 삼습니다. 거기에 인디고까지 그를 이중인격자로 몰아붙이고 떠나갑니다. 섀도우는 블리크와 친구 사이긴 하지만 독단적으로 악단을 이끌어가는 블리크에게 반발해서 자신만의 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리크는 도박 빚에 물린 자이언트가 깡패들에게 집단 구타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리크가 그들에게 달려들지만 그 역시 깡패들에게 흠씬 얻어맞습니다. 그것도 트럼펫 연주자의 생명인 이불 말이죠. 클럽에서도 쫓겨나는 바람에 이제 어디서도 음악을 할 수 없게 된 블리크. 어느 비오는 날 인디고를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거세게 반발하던 인디고도 블리크의 몰락한 모습을 보고는 그를 받아들이죠. 그로부터 1년 후 블리크는 길을 걷다가 섀도우가 이끄는 악단의 공연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비를 줄줄 맞으면서 연주 회장으로 들어간 블리크는 어느 낮익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때 연인 사이였던 클라크가 바로 섀도우가 이끄는 악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You can never tell what's in a man's mind. And if he's from Harlem, there's no use of even trying. Just like the tide, his mind comes and goes. Like March weather when he'll change. Nobody knows, nobody knows. The man I love, well, he just turned me down. He's a Harlem Brown. Oftentimes I wish that I were in this ground, 6 feet underground. He idolized me, yes, no. No, no. Then he surprised me, leaving me a note saying he's gone for good. And since my sweetie left me hollow, well, it ain't the same old place. Though a thousand dandies smile. Broadway, give me Lennox Avenue. Angels from the sky stroll seventh, and for that, thanks I do. From Madam Walker's beauty shops to Poirot system too, that made those girls angels without. Oh, Jitsi folks, some call them. One thing you should know. 영화 모베로 블루스 중에서 할렘 블루스, 클라크 역을 맡은 그 배우 신다 윌리엄스의 노래였습니다. 참 예쁜 배우인데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죠.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바로 전에 블루 할렘이라는 노래를 들었거든요. 사라본의 노래였는데요. 이건 할렘 블루스네요. 이 클라라의 노래를 들으면서 블리크가 혼란으로 들어서자 무대 중앙에서 연주를 하던 섀도우가 그를 알아보죠. 섀도우가 그를 가리키면서 관중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유명한 뮤지션을 소개해드리죠. 블리크입니다. 블리크는 떠밀리다시피 해서 무대로 올라가서 트럼펫을 불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잡는 트럼펫인데다가 입까지 부상을 당해서 아주 어색하게 짝이 없습니다. 섀도우의 도움으로 간신히 연주를 끝냈죠. 영화 모베로 블루스는 단순한 재즈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인 제작자들이 생색내기로 그저 신화같이 만든 여느 재즈 영화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블루스 리듬에 흑인들의 삶의 애환을 실어낸 드라마라고나 할까요? 스파이크 리는 백인들이 그들의 영화에서 흑인의 검은 피부를 의도적으로 천박하게 그렇게 묘사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베로 블루스에서 원색에 가까운 소도구, 의상, 그리고 조명을 통해서 흑인들의 검은 피부를 생동감 있게 묘사합니다. 정말 이 검은색이 이렇게 아름답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생동감 있는 검은 피부는 3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블루스와 트럼펫 소리를 함께 이어줍니다. 이 영화의 라스트 장면은 첫 장면과 아주 똑같아요. 다만 그 인물들만 다를 뿐이죠. 블리크와 인디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친구들이 놀러가자고 찾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아이는 놀러가고 싶지만 블리크는 트럼펫 연습을 마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또 야단을 칩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말이죠. 그렇게 블루스는 흑인들의 피 속을 끊임없이 흐르게 됩니다. And I would like to play a little tune I just composed not so long ago. Miss Billie Holiday. Bird. The music called Jack. jazz. Sounds of the African, or should I say the mother, bringing us back again from the drumming on the Congo. It came with a strong flow and continued to grow. Feet moved to the beat of the tabalo. Now dig the story and follow, for then it landed on American soil. Through the sweat, the blood, and the toil, it praised the Lord, shouted on chain gangs. Pain they felt, but it helped them to maintain. Scott Joplin rags, Bessie Smith blues, St. Louis blues, they were all the news, ringing smooth. And all the listeners' ears, fulfilling the needs and planting the seeds of a jazz band. King Oliver's group was a train coming through to Chicago, bringing a New Orleans groove. And when Satchmo blew, the audience knew. Basin Street Blues was the whole house tune. It was music. Great to dance to, great to romance to, with a lot to say to you. Relaying a message, revealing the essence of a jazz band. In the 40s came bebop, the first bebop, the real bebop. So let me talk about Diz and Bird, giving the word, defining how a beat could be so complete. Playing with ferocity, thinking with velocity, about ornithology or anthropology, and even epistrophe. And this is real history, Thelonious Monk, a melodious thunk. No mistakes were made with the notes he played. His conception was recondite, a star glowing bright among dim lights. The critics did cite that he sounded all right. Charlie Mingus, such nimble fingers, dropping the bass all over the place. And Max Roach, cymbal socking, bass drum talking, snare drum rocking, restructuring the metaphysics of a jazz thing. That's who we'd like you to feel, that you've just walked in. You've been seated at the table, and now you're ready to listen to John Coltrane, a man supreme. He was the cream. He was the wise one. The impression of Afro Blue and of the promise that was not kept. He was a giant step. And there was Ornette Coleman. He was another soul man. The original invisible, playing great music. I wonder why the bankers couldn't use it. Now listen, see, the real mystery is how music history created Paul Whiteman or any other white man and pretended he originated and contended that he innovated a jazz thing. Of course, the three has no hook really blow. Scheming on the meaning of a jazz thing. By those who said that jazz is on its deathbed. Cause when Betty Carter sings a song, ain't nothing going on but simply good music, and you won't refuse it. She's taking her time making the newest rhyme. Sonny Rollins, tenor saxophone with a big old tone, reciting poems with notes as words. And haven't you heard? Next stop, butter, right past Odeon. Now there's young cats blowing, and more people, yes, they will be knowing. Jazz ain't the past, the music's gonna last. And as facts unfold, remember who foretold the 90s will be the decade of a jazz thing. A jazz thing. A jazz thing. A jazz thing. A jazz thing. A jazz thing. Blake Upton이 마치 서태지 같은 복장을 하고 나와서 부르던 랩송이었죠. Jazz Thing, 갱스터의 노래였습니다. 자, 시간이 1시 42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면 늘 제 옆자리에 앉아계시던 분이 오늘은 안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사랑해주셨던 Screen English의 곽영일 씨가 이제 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를 잠시 쉬시는데요. 원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꼭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상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신 인사드릴게요. 아마 멀지 않은 시간에 곽영희 씨가 재충전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뵐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 이제 곽영희 씨도 가시고 5월을 맞아서 저희가 저희 프로를 약간 손질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일마다 하던 코너들을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음악 듣고 나서 그것들 소개해드릴게요. 유아 감독의 우리 영화 바람 부르는 날이면 압구정동을 가야 한다 중에서 눈동자 엄정화의 노래고요. 이어들으실 곡은 영웅본색 중에서 장국영의 노래 분향 미래의 일자 분향 미래의 러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과의 김미경 씨, 대구 대명호동의 이덕률 씨, 서울 남대문로 3가의 김미란 학생,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이도현 씨 들으셨어요. 영화 여북 문색 중에서 장구경의 Funchal Lyrics, 분향 미래 일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으로 변화되는 저희의 모습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요일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일의 프로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처럼 화요일 밤마다는 감춰진 걸작을 한 편씩 소개해드리고요. 또 곽영희 씨 외에 다른 손님 한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화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분의 성함은 비밀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화요일이지만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는 여러분이 만나고 싶었던 그런 분들을 모셔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엽서에다가 만나고 싶은 분을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모셔볼게요. 또 수요일 밤에는 이제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백선이 끝을 맺고 깐느 영화제에 대해서 3주 정도 기획 특집 프로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는요. 대사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보내드리고요. 정성희 씨는 변함없이 나와주시고요. 일요일 밤에는 토요일에 방송해드리던 새 영화와 또 새 비디오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프로가 더 많아진 셈이네요. 여러분이 없어요. 화요일과 토요일 방송을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엽서에 적어주시고요. 질문을 세 가지씩 또 거기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분들을 다 모실 수는 없더라도 그 공통 분모가 많으면 그분을 모셔가지고 여러분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요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리는 시간도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영화의 장면이 있으면 엽서에 적어주시면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방송을 꾸리겠습니다. 자, 보내주실 곳은 여러분 다 아시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8입니다. 자, 미카엘 엔데의 소설 모모 여러분들도 전부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로도 나왔죠. 모모의 주제가 모모 슬리트 안젤로 브란듀아르디의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서울 반포활동의 문준현 씨, 경기도 의정부의 강선호 씨, 서울 잠실의 아인 씨, 경북 구미의 김진환 학생, 서울 청사동의 김수현 학생, 전북 1위의 이광용 씨. 아, 이제 이 밤 지나면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어린이가 아니라도 어린이날은 끝없이 계속 기대되는 날 같아요. 자, 기대를 안고 편한 잠자리에 드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